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우리 29절까지의 말씀해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던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치신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 이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이후에 내려오셨을 때, 마을로 내려오셨을 때, 먼저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14절에 보면 제자들이 큰 무리에 둘러싸여 있었고요. 서기관들이 제자들과 변론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들은 막 누가 옳은가를 지금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왜 귀신이 쫓겨나지를 못했는지, 그렇다면 그들은 가짜인지, 뭐 예전에는 어떻게 그런 일들을 행했는지 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오늘 이 변화산에서의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씩 마을로 보내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귀신들을 쫓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했다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껏 기뻐하면서 돌아왔던 사건들이 나와요. 이미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지 못하며 서기관들과 다투고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17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제자도 아니고 그 아버지도 아닌 한 사람이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는데,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아들을 잡고 파리해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 무리 중에 하나가 그 아버지였다는 것들을 알수 있도록 본문이 알려주는데요.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요청하였지만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습니다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함께 있고 너희를 참아주어야 되냐라고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라는 말씀을 던져주세요. 예. 그리고 이것이 믿음의 문제라는 게 23절에도 예수님은 이 아이를 고치실 때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요. 24절에 보면 그 아버지도 내가 뭐합니다?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가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어떤 믿음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또 조금 더 넓게 보면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왔던 아버지에게도 믿음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예.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셨고요. 이 믿음의 변화가 치유가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보면서도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그래요. 제자들에게만 꼭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서기관들 또 제자들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를 향해서도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 도대체 믿음이 무엇일까요? 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누구에게 와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했대요? 제자들에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믿음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잘될 거를 확신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간절히 소망하고 무언가 찾는 것, 우리에게서부터 믿음을 이야기할 때가 있지만, 믿음에서 중요한 문제는 믿음의 대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믿는다는 건내 믿음이 중요한 것보다 먼저 무엇을,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귀신을 낫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누구셨을까요? 예수님이죠. 예. 제자들에게 자신들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들이 능히 하지 못했다는 건 당연한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능히,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제자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지금 누가 요청하고 있냐면 아버지가 이제는 예수님 앞에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대상이 중요하다면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자신의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귀신 들려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얼마나 심하게 아들을 괴롭혔는지를 이야기한 다음에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만약에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다면 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는 어떤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라는 거는 하실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면 그 믿음의 대상을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데 믿음이라는 것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선한 일들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도움을 하며 자신에게 은혜와 사랑을 구하고 있지만 한 가지 또 잘못되어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거든 그렇게 해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꾸짖으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 믿음 안에는 예수님께서 하시지 못할 일이 없음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들을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이 아버지가 이것을 캐치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무엇을 이야기해요? 내가 믿습니다. 무엇을 믿어요? 예수님이 낫게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는 온전한 믿음이 없다는 것들을 또한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안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해달라고요? 나를 또 도와주소서. 이건 역시 요청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에게 믿음 없는 믿음을 도와달라는 믿음이에요. 예, 요청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내가 명하노니 나가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아이가 낫게 되어지는 이야기다. 그 아이가 넘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키셨더니 그가 낫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우리의 능력으로, 여기 보면 능히라는데 여기는 자신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뭐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했어야 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여기서 예수님은 믿음의 문제를 넘어 기도의 문제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기도가 믿음과 아주 밀접한 행위라는 걸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기도한다라는 것들, 그리고 기도가 믿음의 중요한 행위라는 것들을 말씀하셔요. 기도가 무엇이에요? 기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보면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들을 믿는 것이고요. 또한 그분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요청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귀신 들린 아들을 들고 있었던 아버지는 예수님 앞에 오지 못했던 믿음이 없었고 또 그것들을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예수님이 그것을 능히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없었던 믿음은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들을 믿지 않고 자기들 안에 어떤 능력이 부어진 거라는 착각 안에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는 것들은 분명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믿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문제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우리가 어떠한 요청도 할 수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물론 100% 완전한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24절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며 했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믿음 없는 것들도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들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 없는 것들조차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부족한 믿음, 너는 이 믿음이 요만큼 부족했으니까 안 도와준다 이러는 분이세요? 아니죠. 믿음이 없지만 그 믿음의 없음조차도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요청을, 또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믿음의 요청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믿음도 부족하지만 주님이,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믿고 간구할 때 주님이 내 믿음 없음조차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 내 안에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말씀이 떠오릅니다. 예. 그 유대 전승의, 그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그런 이야기가 많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입성하실 때 뭐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여러분?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죠. 그런데 이 나귀가 착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귀가 입성을 할 때 사람들이 막 자기를 보며 환호하고 자기 앞에 종려나뭇가지를 깔고 자기를 향해 막 왕이여 이스라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니까 자기가 마치 무엇인 것처럼, 예, 대단한 다윗의 자손이 된 것처럼, 그래서 자기는 다른 나귀들과 다른 나귀인 줄 알고를 살아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환호를 받았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자기 위에 타신 예수님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자기들이 얼마 전에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했던 역사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은 다 무엇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셨고 그들 안에 성령으로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믿음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임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구하는 예수님이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실 뿐이라는 것들을 믿는 것. 여러분, 우리는 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제자들처럼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나면 우리는 그것을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잊어먹을 때가 많은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우리는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들을 아는 것. 그리고 내 앞에 내가 기도하는 그분이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들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바로 믿음의 가장 중요한 행위예요.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것이에요. 요청.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큰 문제가 있더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무엇을 바라보셔요?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 여러분이 요청하며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 있는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 앞에 간구하시며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을 때 여러분의 믿음대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